365일 366일 다시 365일 190일 이렇게 1286일을 지내온 일요일 오후 아직도 5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에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패스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해양수산부 유기준, 김영석, 박중권, 연영진, 김현태, 이철조, 장기욱 해수부 파견 특조위 공무원 김남규, 임현택, 이상문, 이시원, 정문수, 해경, 이춘재, 특조위 위원, 조대환, 이현, 황전원, 고영주, 석동현, 차기환, 청와대,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김재원, 이병기, 이원종, 현정택, 홍남기, 최재영, 김상률, 김성우, 안종범, 허현준, 국무총리, 황교안, 국정원, 성명불상의 다수. 이상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설립조사 방해 세력 명단. 다스는 누구 겁니까? 안녕하세요. 그림책 조카 세월을 아니의 음악을 맡은 정미이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그림을 그린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지후의 고모 창미홍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미공주가 광화문 광장에서 공연이 있으셔서 지난주에 맞아요. 쉬었어요. 잘들 지내셨죠? 네, 그럼요. 대낮에 오니까 눈을 못 뜨네. 10월 22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네. 그 강나루역 근처에 네. 삼통치킨집이 있어요. 네. 공연 연습을 끝나고 한 11시, 뭐 10시 반 정도에 가서 어떻게 또 공연을 잘 해야 될지 서로 이제 의견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또 막차 시간이 돼서 막 뛰어나온 거예요. 네. 뛰어나와서 지하철을 딱 탔는데 양손이 허전한 거죠. 늘 들고 다니 도시락을 안 갖고 온 거예요. 도시락을 그 치킨집에 놓고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집에 가는 시에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도시락을 놓고 왔다. 음식은 없어서 그냥 꺼내놓고 계셨다가 제가 내일은 힘들고 이번 주 중에 하러 가겠다 그랬더니 갔더니 아, 그 도시락이요? 혹시 음식이 상할까봐 냉장고에 넣어놨다고. 뭔 도시락인데? 그러냐, 음식이 없냐 그러면 설거지를 해주겠대요. 들어오니까 그냥 괜찮다고 했대. 그래서 한 2, 3일 뒤에 찾으러 갔더니 이렇게 네. 설거지 해놔서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광나루역 산통치킨? 너무 좋았어요. 오늘은 남편 얘기 없나요? 오늘 이사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10월 25일 날 처음 만났어요. 저희는 결혼기념일을 기념을 하진 않고 처음 만난 날을 기념하거든요. 왜냐면 그날 안 만났으면 여태까지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을 테니까 네. 그날을 기념을 하긴 하는데 네. 일요일 날 만나서 종로에서 보신각 앞에서 만나서 덕수궁을 갔다가 경복궁을 갔다가 다시 피막골에서 청아를 마시고 그리고서 인사동으로 네. 종로바다를 막 헤맸어요. 너무 많이 걸은 거야. 근데 네. 서로 잘 맞았으니까 네. 걸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요. 갔겠죠. 점심에 만나서 밤에 헤어졌으니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만나면서 가면서 하는 말이 하루 만났는데 10년 만난 것 같고 뭐 10년 만났으면 하루 만난 거 우리 관계가 그렇게 될까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헤어졌어.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은 저번에 우리가 만났던 대로 덕수궁을 갔다가 네. 경복궁을 갔다가 인사동을 갔다가 오자 그랬는데 중간에 싸운 거지. 취소하고 오늘 녹음을 제가 왔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처음 만난 날을 기념한다는 건 되게 좋네요. 그날은 단둘이만 기념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외에 여러 주변 사람들은 아니고 아무튼 좋은 계절에 만나긴 했었어요. 네. 산에 잠깐 산 중턱까지 아, 올라갔다가 네네. 왔는데 혼자 갔다 오셨어요? 아 그럼요. 여기 오기 전에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아, 혼자 이렇게 갔다가 아, 왔는데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하늘도 되게 이쁘고 맑고 좋더라고요. 아, 고독을 즐기시는 거군요 오늘. 아니 고독이 아니라 혼자 다니는 게 좋아. 편해. 귀차니즘. 2번들도 9번들도 인독을 빼야 본인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며칠 전에 네. 어떤 구절을 봤는데 네. 착하거나 외롭거나 딱 이 두 단어였어요. 착하거나 외롭거나. 외롭거나. 착한 사람은 외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변에 누가 늘 있고 늘 있어서. 더 외로워. 아니지 외롭지. 외롭지. 아, 나 근데 그 말이 확 가슴에 아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외로운 거는 조금 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또 홀로 동고다이처럼 외로운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착한 거는 되게 제 경험상 봤을 때 착한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나한테는 고통스러워. 나는 되게 그 지금은 아닌데 그 결혼하기 전까지는 되게 착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도 그래요. 근데 그 착하다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맞춰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착하다고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렇게 좋아서 맞춰준 적도 있지만 네. 그냥 편하려고 그 사람들한테 네네. 맞춰준 거여서 그렇게 착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는데 나는 그때 솔직히 거절을 잘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한테 착하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내가 얘기했지만 그 세월호를 겪고 그리고 이제 수비학을 네. 접해서 공부하면서 거절이라는 거를 하게 됐죠. 아. 싫어 안 해. 예전에도 그렇게 했으면 좀 더 삶이 편했을 것 같은데 안 해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그래 그럼 말어 이러고 그냥 가는데 왜 그 내가 거절한다는 거를 그걸 못했었는지. 근데 지금 그러면서 조금 외로워지지는 않아요? 아니요 좋아요. 지금은 조금 편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일 화나는 게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만약에 약속을 딱 하면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빼놓는데 약속을 하는데 시간을 어기면 내 시간이 그만큼 빠지는 거잖아. 정미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요즘은 그런 그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한테 되게 좀 화가 많이 나죠.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응급실을 갔다 왔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혼자서 응급실을 갔는데 혼자서 응급실을? 네. 응급실은 꼭 누군가에 의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112를 부를까? 하다가 아 112를 부르면 이 온 동네가 시끄러우니까 나 혼자 얌전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발 질질 끄고 갔다 왔어요. 네. 네. 뭐래요? 엑스레이를 찍고 엑스레이 먼저 찍고 무슨 약을 맞고 무슨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똥을 못 싸서 간 건데 관장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웬 젊은 남자가 내 똥 똥구멍을 막 후벼 팠어요.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내가 아 너무 치욕스러운 거야. 그분이 더 치욕스럽겠는데. 그러니까 있잖아. 그러고서 나왔어. 네. 그래서 이 똥을 쌌다고 해서 숨이 쉬어지더라고. 아. 손도 터질 것 같은 거야. 어마. 그러니까 이렇게 손 다 피고 숨도 못 쉬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창피도 하고 이제 숨을 쉴 것 같으니까 이제 저 지금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아니 좀만 기다려. 기다리기 뭘 기다려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애들이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의사들이었고 여자들은 다 간호사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남자애들 목소리는 다 남자 의사들이잖아. 형이 나 아침 먹을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우리 집까지는 항상 걸어다니는데 아. 새벽이잖아요. 새벽인데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걷질 못해. 못 걷겠는 거야. 그래서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 안 그래도 내 몸에서 지금 똥 냄새가 막 나고 있는데 택시를 타면 아침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야 아침부터. 그래서 아. 내가 그냥 전철을 탔는데 전철을 내가 딱 타자마자 갑자기 어떤 아저씨랑 그 옆 앞에 서 있던 여자랑 갑자기 아. 코를 딴 거. 내가 아. 아 걸어갔어야 되는구나. 아. 근데 걸을 기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쨌든 그랬어요. 내가 추석 연휴 전에 2박 3일 동안 설사를 했거든. 그랬는데 지금 추석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는 똥이 막혀가지고 2시간 반 동안 화장실에 아. 앉아있다가 아. 숨을 못 쉬어서 응급실에 가고 그리고 10만 2천 원인가 나왔어요. 똥 얘기 꼭 방송에 내보내주세요. 어쨌든 잘 사는 건 중요하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아프지 맙시다. 아프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오랜만에 댓글이 올라왔다고. 네, 아 네. 그래요? 네이버에? 어? 아 네 아니 아, 가제올라디오 팟빵에 에피소드에 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있어요. 아. 역시나 꿀통 IT님. 오~ 꿀통 IT님 그리고 이제 인철님. 오 박수. 그래서 고는 인철님이 핸드폰이 네. 고장나서 네. 몰아서 다운받기 하고 네. 실행한다고 네. 그러셨어요. 훌륭하세요. 네. 꿀통 IT님이 이제 또 시를 올려주시고. 네. 읊어주셔야 돼요. 꼴통 IT님 숙제처럼 매주 올려주시는 거 아닌가 되게. 저희는 강요한 적 없어요. 부담을 느끼실까봐 네, 그냥... 안 읽으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읽어드릴게요. 네. 올려주셨으니까. 네. 제목 질투 부재 고독에 대한 보상 지은이 꼴통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도대체 그가 잘난 게 뭘까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조금 더 너에 대해 알고 싶은 거라고 그래 그렇구나 그래도 얘기할 땐 내 눈을 보며 해줘 그래 그래 고마워 나랑 있을 땐 그 사람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 아니야 아니라고 네가 나에 대해 뭘 안다가 그래 화난 거 아니라고 어디가 가지마 이제 조용히 있을게 알았다고 근데 그 사람 어디가 좋아? 히히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밑에 네. 링크를 같이 걸어주셨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네. 옛날에 질투 드라마 아세요? 최진실하고 최수종하고 나온 그 질투로 요즘은 질투 화신이라고 고맙습니다. 꼴통 IT님 감사합니다.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세월호 어머님들이 공방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어제 오늘 엄마랑 함께하자. 엄마랑 함께하자. 엄마랑 함께하자. 엄마랑 함께하자. 한다고 얘기하더라고. 세월호 안산의 추모 공원 SNS에서 5명씩 친구 태그해가지고 릴레이 동참을 하고 있어요. 아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무슨 동참? 4.16 안전공원은 희생된 단원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자라던 지금의 분향소가 있는 화랑 유원지 내에 꼭 세워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해가지고 태그해가지고요. 4.16 안전공원 화랑 유원지 내 건립 SNS 릴레이 운동 태그 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5명한테 릴레이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해서 페북에서 4.16 안전공원이 화랑 유원지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4.16 특조위를 방해한 명단을 공개했는데 지금 청와대 방해 명단 쭉 불러주시면 불러드릴까요? 네. 청와대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때 당시 정무수석, 김재원, 정무수석,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김상률,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 김성우,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 안종범,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정책조정수석,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조윤선이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정부를 옹호하고 세월호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 수 있도록 비용을 지급. 그 이후에 문화체육 장관이 됐고 블랙리스트 때문에 이번에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돼서 지금 항소 진행 중이에요. 이제는 무죄가 아니죠. 그때 또 서류가 나왔었어요. 박근혜가 어디 갈 때마다 변기 교체해가지고 변기 공주라고 하잖아요. 조윤선도 서울 사무소에 공용 화장실 옆에 직원용 체력 단련실이 있는데 취임하면서 체력 단련실을 없애고 여성용 변기하고 샤워 부스를 자기 전용으로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 나갔구나 이 사람들이. 화장실을 같이 못 쓴다는 거는 다른 사람의 공감을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안홍구 그분이 안홍구. 박정희 최순실 최태민 친일 재산도 이명박 것도 환수하려고. 누구랑 같이 하는지 알아요? 안민석 의원이요? 노승일. 노승일 아시죠? 최순실의 재단에 있던 이게 안홍구 님이 얘기하시는데 노승일 씨가 최순실한테 많은 걸 배웠다고. 재단 설립하고 이런 거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전문가보다 더 뭐. 이건희가 예전에 차명계좌에서 걸린 것들이 4조 4천억 원인데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벌금을 내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 현금으로 다 찾았다잖아요. 그러면서 이명이랑 싸운 거였잖아요. 재판. 그렇죠. 아빠가 여기서는 아빠가 준 거라 자기 거라 그러면서 그 이명이랑 싸울 때는 아빠가 준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승소하고.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지난주에 그 선동백서라는 공연을 광화문에서 했는데 아주 광화문이 그때 이제 태극기 집회도 있고 또 막 축제도 있고 그 선동에 대해서 생각하는 아주 시간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거리극이라서 누가 오느냐,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어떤 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날 공연, 다음날 공연 매번 공연이 달라져요.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꼬마 아이들이 네다섯 명이 배우들이 하는 선동의 그 삐라를 뿌리거나 삐라를 포스터에 붙이는 장면이 막 있었고 배우들이 하고 나서 빠져나오고 다른 걸 선동 공연을 하면 아이들이 또 그걸 보고 가서 또 이렇게 쫓아하는 거예요. 배우들이 했던 그 행동을. 저런 것들이 과거로 선동이지. 아이들은 그게 재밌나 봐요. 삐라 뿌리고 삐라 붙이고. 거리공연이 참 재밌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저는 그때 거리극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폐쇄된 공간에서 그 무대를 쳐다보고 있던 그 공연 말고 탁 트인 곳에서 하니까 약간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계단 굴르는 거. 그리고 그 앞에서 끊임없이 주황색 옷 입으신 분이 계단 밑에서 계속 마이크로 얘기하는 거. 그 아니죠. 딱 거기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길래 잠깐 헷갈리긴 했어요. 지나가는 거리 사람들이 뭐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얘기하니까 또 거기다 대고 또 니나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제대로 알고 얘기하라 막 그러고 하는데 신선한 경험이긴 했어요. 토요일 날 그분의 가리 굉장히 컸었습니다. 광장에서는 아리랑 페스티벌 막 소리 막 들리고 또 가운데서는 그 분이 마이크로 막 계속 얘기를 하시고 위에서는 또 연극 하시는데 이렇게 하고 사람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것들. 사실 국가에 의해서 선동을 많이 하잖아. 국가라고 그쵸. 하는. 그렇죠. 국정원 댓글 부대. 그 예전에 정수라의 아대한민국 노래가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좋고 굉장히 또 선동적인 노래였구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원하는 것은 모두 가질 수 있고 모두 될 수가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구라야? 수라! 그래서 저는 이 몸골이라고 하는 공연단하고 같이 공연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물론 극장 안에서도 공연을 하긴 하는 공연단인데요. 특별히 관객들을 어떻게 몰아가지 말자 이게 컨셉을 잡았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서 계시라 저쪽으로 서 계시라 보통 이제 그렇게 몰아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번 공연은 그냥 프리하게 관객들이 보고자 하는 곳에서 보게 하게끔 하자. 처음에 의자에 쭈루룩 앉아가지고 앞에서 멘트를 정확하게 날리면 뒤에 사람이 받고 그 뒷사람이 또 이 멘트를 날린 걸 그 다음 사람이 봤는데 그게 네.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나중에 딴소리가 나오는 거지. 네. 지금 우리 이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저희는 그 씬을 뭐라고 붙였냐면 가족 오락관이라고 씬을 제대로 전달하는 그 게임들이 그쵸. 있었잖아요. 맞아. 어떤 뉴스를 맞아, 제대로 맞아. 전달이 안 되고 와전되고 바뀌고 하는 가족 오락관 이구동성. 맞아요. 재밌었어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헌법 찬미 시간입니다. 헌법은 130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10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제4장 정부 중에 제2절 행정부 그 중에서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1항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항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악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 수여 9. 사면, 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 사항의 평가, 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단 해산의 제소 15. 정부의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 합동참모의 장, 각군 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 체 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이런 일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죠. 네. 그 맨날 그 넥타이 메고 이렇게 쭉 넥타이 풀고 하얀 와셔츠 입고 쭉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 먹기 직전에 네. 커피 먹고 네. 직후에 하는 회의 정단 해산의 제소 14번에 있는 거 그게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 때 통진당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네.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한다는 사람들이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인도적인 배려나 뭐 사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오로지 그냥 자기네 배불릴 생각만 갖고 있어서 자유한국당도 정당 해산에 제소했어 똑같은 사람 되지 말기로 합시다 대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고 죽었을 때 이렇게 고자 붙이는 거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해갖고 앞에 시위하고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고 자유한국당 영전수여 는 뭐죠? 영전수여? 국가를 위해 큰 공적을 세운 자에게 그 공로를 치하하는 80조에도 영전 어려워.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풍주쌤의 수비학 오늘은 연도카드 다섯 번째 시간으로 알려드릴 연도카드는 18 더 문 카드입니다. 먼저 카드 그림 설명 드릴게요. 상상을 해보세요. 카드 맨 위에는 로마 숫자로 18이 써 있고요. 맨 밑에는 더 문이라고 써 있어요. 메이저 카드 중에 18번째 카드입니다. 카드 이름이 더 문이고요. 달이니까 달이 크게 그려져 있어요. 달이 떴다는 거는 밤을 의미하죠. 전체적으로 카드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워요. 달을 보면 그 달이 눈을 감고 있는 얼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달은 나 자신을 나타내고요. 이 상황을 회피하려는 듯이 눈을 감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에는 두 개의 탑이 있고 탑 사이 아래에 개 한 마리, 늑대 한 마리가 양쪽에서 달을 보며 짖고 있어요. 개와 늑대 사이에 길이 나 있고요. 그 길 아래쪽에 가재가 물 웅덩이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지가 떠오르셨나요? 네.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 물 웅덩이에 물이 얼고 있어서 가재가 살려고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해요. 물 밖으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캄캄한 밤인 거죠. 캄캄한 밤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개 짖는 소리하고 늑대 짖는 소리가 막 들려요. 가재는 무섭고 혼란스러운 거죠. 살려고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캄캄해. 길도 안 보여. 개 소리인지 늑대 소리인지 때문에 막 더 무섭고. 그러니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도로 물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 이제 가재 입장에서는 엄청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이제 달이 떴기 때문에 달이 가재가 길을 갈 수 있게 길을 비춰주고 있어요. 해처럼 아주 길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건 아니지만 달빛은 희미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달은 나라고 했어요. 카드를 보고 있는 내 모습인 거예요. 고통과 고뇌의 시간이라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서 눈을 감고 있는 거고요. 가재도 나예요. 탑을 지나 어디론가 가야 하는 나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거기서 또 이제 개는 사람에게 길들여진 동물이고 늑대는 길들여지지 않는 이제 야생의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개와 늑대는 길들여진 것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것들 사이에서의 혼돈을 표현하는 거고요. 물은 저항을 뜻해요. 가재는 이제 가재 물 안에서 가재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을 표현하는 게 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항이 크면 가재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항을 이길 수 있는 동기가 생기면 그 원동력으로 그 이 혼란스러움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가재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일이 벌어지기 전에가 훨씬 더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네. 막상 일이 터지면은 좀 덤덤하고요. 그래서 그 최대의 경계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길을 못 찾는 것도 아니고 가던 길이 끊어진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계속 길을 가고 있는 길이긴 한데 가끔 가다가 너무 한 그 계속 가던 길에 이 길이 아닌가라는 혼란스러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재가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 안에서 살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초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늑대랑 개의 짖음은 나한테 직접 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이제 달빛 아래에 이제 홀린 듯이 그렇게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럴 때는 그냥 귀 닫고 위험에 떨어하지 말고 달빛이 비춰주는 길을 집중하며 그냥 고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림에 이제 기둥 두 개, 탑이라고도 하는데 양쪽에 우뚝 솟아 있는 거 그 두 개의 그 관문을 지나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통과 의례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문을 지나면 해가 떠요. 그러면 이제 그 지나온 3년을 저희가 연도 카드 할 때 지나온 3년을 같이 본다고 했잖아요. 그 지나온 3년은 이제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15, 지금 18번을 하고 있으니까 15년 더 데뷔일 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해고요. 16, 더 타워일 때는 머무는 곳이 이제 집처럼 안정된 것 같은데 집이 아니라 대피소이기 때문에 빨리 탈출해야 하는 해고요. 17, 더 스타일 때는 피난길에 희망 하나만 갖고 가는 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때요? 계속 피난길에 이제 밤이 연속이라는 거죠. 더 문 자체가. 그래서 이제 다리 해에는 그렇게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내 본인 생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에게 집중하시고 생각하신 대로 계속 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가는 올해 연도 카드 그러니까 이제 찬미공주가 올해 연도 카드가 이제 18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네. 더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드리긴 네. 했어요. 그래서 올해 연도 카드가 18번 더 문인데 수비학적으로 18은 네. 18은 1 더하기 8을 하면 9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소울럼버가 9번인 찬미공주한테는 18번인지 자신이 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해라는 건 이제 9번 소울럼버 9번이니까 9번하고 18번일 때 자신이 해인 거예요. 진짜 보통 연도 카드를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그 연도 카드는 그 해에 나를 끌고 가는 카드라고 말씀드렸고 소울럼버는 수용자 입장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사고가 딱 났어요. 뒤에서 누가 내 차를 박았어요. 그럼 누가 사고를 낸 거죠? 뒷차가 사고를 낸 거죠. 그쵸. 당한 건 누구죠? 나거든요. 그럼 이제 수습은 누가 하나요? 뒷차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신의 해가 연도 카드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차를 박은 거죠. 누가 사고를 낸 거죠? 내가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한 거는 나죠. 다 어쨌든 당한 나죠. 그 수습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고치고 내가 수습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자신의 해가 연도 카드라는 거는 내가 사고를 치고 내가 수습을 하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소울 넘버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긴 하죠. 각 번호마다. 근데 제가 소울 넘버 2번인 제가 18번을 받아들일 때는 어땠냐면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2번들을 극단적인 3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워낙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안에 미친년도 하나 모시고 있고 하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해였지만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18번일 때. 근데 이제 19번일 때는 더 썬일 때는 계속 그 해가 떴으니까 계속 일하러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2번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 4번이 저희 아이가 올해가 19이고 작년이 18이었거든요. 근데 그 4번들은 그 절대 손해보는 거를 안 하려고 한다는 황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그 아이 되게 힘들었어요. 주변에서 그 아이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되게 힘들게 했고 올해도 써는 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나가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소득은 없고 그 아웃풋이 딱 안 나오고 자기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그것도 되게 짜증내게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연도 카드마다 각각의 소울 넘버마다 받아들이는 연도 카드가 다르다는 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래서 올해 연도 카드 18을 맞으신 분들 더 문의 키워드는 디셉션이에요. 디셉션. 발음이 좀 안 좋긴 한데. 그 이제 영어 찾아보면은 기만 사기, 야바위, 속은 상태 이런 뜻이에요. 달빛 아래에서 혼란스럽게 잘 안 보이고 어슴푸레해서 약간 속는 그런 기분인 것도 있어요. 달빛 아래에는 사물의 형체를 뚜렷이 볼 수 없듯이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혼란스럽고 주변에도 이제 많이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개나 늑대가 아무리 짓는다고 해도 달을 해치지는 못해요. 그리고 해가 뜨고 나면은 어쩌면 이 개나 늑대가 아닐 수도 있고 강아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별거 아니라는 뜻이고요. 가재가 무섭다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네. 그럼 이제 그 물에 얼어 죽거나 물이 얼고 있기 때문에 얼어 죽거나 아니면은 이제 얼지 않을 경우에 잠겨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귀 닫고 가시던 길을 쭉 가시면 돼요. 그럼 내년에 해 떠요. 해 뜨면 뭐 해야 되죠? 일하러 열심히 일하러 나가야죠. 그러려면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더 문의 해에 너무 진 빼지 마시고 주위에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고 에너지 비축하시면서 계속 고하세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그러니까요. 다 왔어요. 저기 탑이 보여요. 통과해야죠. 그러려고 물 밖으로 나왔으니까 자기한테 토닥토닥 쓰담쓰담 하시면서 가세요. 힘내시고 화이팅. 오늘 네. 풍주쌤의 수비학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어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대한민국의 천만 촛불 시민이 독일에서 있는 2017년 인권상을 받게 됐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받았어? 내가 받았어? 특정 단체나 개인이 아닌 특정 국가의 국민이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에버트 인권상이 제정된 이래 처음 있는 맞아요. 일이라고 하네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고맙네요.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2017년 10월 28일 저녁 6시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1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대회가 있어요. 촛불은 계속된다. 촛불은 계속된다. 비상 2016의 주체가 돼서 촛불은 계속된다. 기록기념위원회 세월호도 다시 요즘 집회 시작했잖아요. 저 그것도 그렇고 광화문에서 4.16 연대랑 가족협의회에서 지난주에 청와대 문건 때문에 기자회견 하는데 초기에 보고받은 게 9시 30분인데 10시로 변경했다고 영석 엄마 혹시 아세요? 영석 엄마가 기자회견 하고 나서 계속 울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금 뭘 해도 우리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계속 우셨다고 그건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래도 우리는 다시 광화문에서 만나서 기억해요 우리를 광화문 내 거리 하얗게 밝히던 우리 기억해요 우리를 수많은 밤들에 피어나던 노래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촛불의 바다를 광화문 내 거리 우리 다시 만나요 오늘의 함성 뜨거운 노래 영원히 간직해요 광화문 내 거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촛불의 바다를 광화문 내 거리 우리 다시 만나요 오늘의 함성 뜨거운 노래 영원히 간직해요 광화문 내 거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만나요 오늘의 함성 뜨거운 노래 영원히 간직해요 광화문 내 거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혼내서라는 노래를 우리나라 노래패가 지었는데 옛날에 의정부에서 미선이 효순이 사건 기억하세요? 아, 예. 네. 그때 촛불 들었을 때 만든 노래래요. 아, 여기 우리 아. 아이들의 눈망울을 이 우리 아이들이 아마 미선이 효순이 네, 얘기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다음 주에 만나요. 토요일 날 다들 광화문에서. 2017년 10월 28일 저녁 6시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은 계속된다. 토요일 날 어제는 전국적으로 친박 단체에서 총동원이었는데 원래 집회 신고를 6천 명을 했대요. 근데 어쨌든 3천 명도 채 안 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 그분들은 지나가면은 되게 겁나는 게 뭐냐면 옆에 인도로 걸어가는 사람들한테 막 욕을 하는 거죠. 막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무서워. 청와대에서 발표한 문서는 뭐였어요? 처음에 보고했던 시간이 9시 30분. 나중에 6개월 있다가 상황 일지에는 10시로 바꿔서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거짓된 보고서를 가지고 증거를 제출했던 거죠. 이게 바로 국정농단인 거죠. 그래서 그 9시 30분에 그 시각하고 세월호가 어느 정도 기울었는지 그게 진짜 화나더라고요. 청와대에서 좌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방해했다. 국민들하고 싸우자는 거였다. 내 보기에는 자기네들이 정당하게 잡은 거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러지 않아. 그쪽에 관련된 돈 많고 있는 재벌이나 누군가가 다 관여를 하고 나면 정부는 그냥 거기 꼴딱 넘어가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요, 그러자. 박근혜 본인이 뭐 인권이 침해당했든 어쨌든 하고 그래갖고 제소도 하고. 광화문 집회요? 아, 네. 어저께 촛불 집회 했더라고요. MB 아, 구속으로. 네. 페북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했는데 그 촛불을 MB 구속 그 글자로 해가지고 그 사진 찍은 거를 올렸더라고요. 2013년? 네. 13년 2월 18일 날 이제 자기 그 여태까지 5년 동안 임기한 거 갈무리한다고 라디오 연설을 했었대요. 그때 했던 말이 5년간 행복하게 일했습니다라고 멘트를 쳤다는 거야. 아, 진짜 대통령이 일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10월 7일까지 이제 구글에서 이시발로마라고 검색을 치면 이명박이라고 영문으로 딱 10월 8일날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는 내려져 있더라고요. 영문 검색할 때는 내려져 있었는데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거기서는 그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시발로 맞긴 맞아요. 특조위도 이기 특조위도 네, 더 강력하게 맞아요. 출범할 거라고 얘기하시고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입법촉구 집중행동 전국계획이라고 해가지고요. 서명운동을 계획하고 지금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저께가 21일이었죠. 네. 예, 어제 4시부터 6시까지 서울역에서 받았고요. 서울 지역에서 집중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 10월 28일 날은 2시부터 6시까지 시청 광장 근처에서 하고요. 11월 4일 4시부터 6시까지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하고 11월 11일 4시부터 6시까지는 서울역에서 다시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각 동네마다 하고 있더라고요. 마포 모임, 노원, 도봉 모임, 은평 모임, 강북 모임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이제 또 지방마다 지방에서는 또 다시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서명운동이요. 서명 다들 이렇게 보시면 네. 다시 한 번씩 더 써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광화문에서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 광화문에서 들리신 분들 나 옛날에 했는데 했다고 하지 마,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다시 받는 거니까 네. 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에 가서 했어요. 여러분들도 광화문 가시면 꼭 서명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가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팟캐스트 조카 세월을 하니 아직 7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권혁규 권재근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